If somebody loves me 난 그걸로 만족해 내 걱정 안 해도 돼 난 괜찮아 okay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나중에 후회 없게 yeah, yeah. 아주 잠시라도 난 나 위에 맘 놓을게 이제 맘 편히 편히 편히 나도 맘 편히 편히 편히 너도 맘 편히 편히 편히 모두 맘 편히 편히 편히 I'm gonna be I'm gonna be I'm gonna be I'm gonna be 저녁지는 눈 떠 확인하는 폰 엄마의 부재 중 전화 두 통 바로 걷다가 다시 내려놓는 손 오늘은 기분이 좀 아니어서 준비가 덜 됐던 채로 보여줬던 내 모습이 후회돼 못 적겠어 그래 다 내 탓이네 몇 년째 똑같대도 I'm gonna be a man 누가 뭐래도 회사의 선의 존재는 너무 자각했음이 딴 사람의 성공을 지켜볼 땐 괜시리 그 밤만만 배가 돼 그냥 어린애가 됐던 거 인정한 뒤 날 다시 준비해갔네 이젠 연습실이 나의 home sweet home 알아내 랩을 좋아해주는 건 so sweet girl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16마디 다 쓰고 나서야 내 맘이 좀 편하지 아. If somebody loves me 난 그걸로 만족해 내 걱정 안 해도 돼 난 괜찮아 okay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나중에 후회 없게 yeah, yeah. 아주 잠시라도 난 나 위에 맘 놓을게 이제 맘 편히 편히 편히 나도 맘 편히 편히 편히 너도 맘 편히 편히 편히 모두 맘 편히 편히 편히 I'm gonna be I'm gonna be I'm gonna be I'm gonna be Yeah, live my life 그저 맘 편히 어차피 늙어가는 것은 당연해 근데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많나는 슬픈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와 빨리 날 편히 해주는 좋은 여자의 남편이 되고 싶지만 아직은 내 몸 하나도 못 챙기는 애야 해 잠을 잃은 밤마다 마셨던 술이 빨리 깨야 해 훗날 너와 같이 살 누군가가 날 떠올릴 때 덜 계산 적기게끔 난 날 가치를 돌릴게 혼자 먹는 밥 빼곤 sweet solo life 대신 쓸쓸함은 몸에서 안 빠지는 cello life 삶의 몇 자면들은 가끔 외로움 속에서 얼룩해 홀로 맥주하는 씬이 맡아보니 아랫배가 벌룩해 난 해피엔딩은 됐고 내 영화 크레딧엔 꼭 나 사랑해줬던 모두의 이름이 적힐 수 있게 해줘 I want it all So 두르지 마 stay focused 너 그냥 해니 이름처럼 One day one verse 맞아요 인기는 내게 stay out right. 저 위에 래퍼들과 언젠가는 say what's up 쌈디요 형을 챙겨줄 여잔 누굴까요 쉬는 날엔 술 마시지 말고 그냥 푹 자요 okay, 생각 좀 그만하자는 생각도 그만 나도 오늘만큼은 아무런 이유 없이 good night 이제 맘 편히